황복사터 부처와 아미타불, 경주 황복사터 출토, 통일신라, 국보 79호와 국보 80호. 1942년 경주시 구황동 황복사터 3층 석탑을 해체 복원할 때 신용 2년이 새겨진 금동 사리함이 발견됐다. 이 사리함에는 순금으로 만든 불상 두 구와 함께 사리 용기, 금동제 굽다리 접시, 은제 굽다리 접시, 유리 구슬 등이 들어있었다. 사리함 뚜껑 안쪽에 눌러 쓴 기록에 의하면 692년에 효소왕이 선왕인 신문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 석탑을 건립하고 금동 사리함을 넣었으며 그 뒤 706년에 성덕왕이 다시 사리함 속에 아미타상과 무구정광다라니경 한 권을 넣었다고 한다. 사리함에서 발견된 두 점의 불상은 서로 다른 양식을 보여주는데 국보 80호인 고식의 금제 불입상은 692년에 입체적이고 풍만한 양감을 보여주는 국보 79호 금제 불좌상은 706년에 안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의 몸체는 순금으로 만들었으나 광배와 대좌는 청동에 금으로 도금했다. 불입상은 두께가 1mm도 채 안 될 정도로 얇아 당시에 우수한 주조 기술을 잘 보여준다.